당신께 드릴 말이 있어요. 지금껏 날 지켜준 당신에게 나는 나의 마음을 숨긴 채 웃어야 했죠. 무너진 내 모습 그대 볼까봐 겉으로 자신 있는 모습으로 나 지켜준 당신 앞에 웃고 있었죠. 때론 실망한 적 많았죠. 그래도 나처럼 약해질 때 한없이 나의 아픔들도 모두 받아줄 거라 믿었는데 하지만 괜찮아요. 이제 당신께 말할게요. 한 번도 그대 상처 감싼 주지는 못했지만 난 괜찮아. 떠나가도 돼 나를 너무 감추며 지켜봐주며 그대를 보내지만 언제나 널 기억해 이대로 나의 곁에 다시 나에게 돌아와줘. 언제까지라도 지켜준 당신 앞에 웃고 있었죠.